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전국여성연대 평화의 어머니회 등 단체들과 경상북도 성주군 김천시의 주민들이 15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반대 전쟁반대 세계여성평화행동 집회를 가졌습니다.